Yeah, it was so hard to say goodbye. Yeah, you should know by now. And it is what it is. The boys in the house. Yeah, it's bit too big. Come on. 사랑밖에는 몰라. Yeah. 몰라 난 이별하는 방법 곤란한 안녕이란 말도 나 몰라라 떠올라나 한대씩이 다니는 건 내 목을 졸라막 내 눈에 아른거리는 너 yeah. 그런 날 두고 가버리는 oh. 너 yeah. 순정남 ain't no casanova yeah. 단계대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 눈이 오나 우린 견치 말자 듣 너는 떠나가네 내가 질리자마자 답답한 사랑과 전쟁 그녀의 맘은 갈대와 같아 내